8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. 황지 황지 황지 어떻게 살까. 능수버들 늘어지고 소나기 내리면 보고파서 어떻게 살까. 그래도 가야지, 너를 위해 가야지. 황진이 사랑나 사랑나 내 사랑나. 어허시고 저절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. 황진 황진 황진이 내일이면 간다. 황진이 너를 두고 이제 떠나면 언제 또 올까. 사랑아 사랑아 내 사랑아. 봄 여름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가면 그리워서 어떻게 살까. 하늘에서 꽃송이 하얗게 내리면 눈물 나서 어떻게 살까. 그래도 가야지, 너를 위해 가야지. 황진이 사랑나 사랑나 내 사랑나. 어허시고 저절시고 너를 안고 내가 돌아간다. 황진 황진.